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위한 저의 그 지속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회 칼럼에 실은 그 글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신앙이 제대로 잡혀있다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모로 신뢰할 만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기를 기도하고 또 이 점을 저희 아이들에게 종종 강조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여자아이고 또 둘째가 대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이제 연애를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케이다. 하지만 너희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 저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그 칼럼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자라고 하는 이 목표와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 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소개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네 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를 충실하게 세워가자는 겁니다. 기본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핵심, 신앙적 핵심을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미 강조한 내용들이죠. 기본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선명하게 갖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 강하고 담대한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기라고 믿습니다. 더 하나 추가한다면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언약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고수해야 할 기본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본기를 충실하게 세워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세당당하게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원래 표준어는 기세등등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 기세당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세당당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당당하게라는 말을 줄여서 기세당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새로 만든 신조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반기에 다섯 번에 걸쳐서 기세당당 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것이 교육에서나 뭐 과학에서나 또 일상생활에서나 일터에서나 다양한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자는 의도에서 기세당당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세당당하게 세워가자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세당당하게 세워가자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방향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우리가 돕고 세우고자 이런 뜻입니다. 뭘 근거로요? 세상을 근거로? 또 사회적인 성공을 근거로?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기세당당하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세당당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의 기초에서 기세당당하게 세워가자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킹으로 세워가자입니다. 네트워킹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성경에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그 옆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 말하자면 네트워킹을 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마을이나 또 이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접촉하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저는 건전한 네트워킹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컬 세프민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워가자는 겁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글로컬 세프민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글로컬 세프민이죠. 이 글로컬 세프민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네 번째 정신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우선 이 단어 설명이 여러분에게 좀 필요할 듯합니다. 이 글로컬이라는 말,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인가? 글로벌이라는 단어와 로컬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글로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그런 뜻이고요. 로컬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또 그 지역 사회와 관련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로벌의 글로라는 말과 로컬의 컬이라는 말을 붙여서 글로컬, 이렇게 의미를 새로운 신조어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글로컬이라는 말, 이것은 글로벌 플러스 로컬인데, 저희 아이들이 토론토에서 민벨리라고 하는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학교의 교무실에 가면은 이 현수막이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생각은 전 지구를 품을 것만큼 크게 갖고 그 행동은 우리가 처한 지역사회에서 행하자. 이런 것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것이 이제 중학교 그 교무실 크게 현수막으로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사실 이 말은요, 2005년에 그 예일대학이죠. 예일대학, 그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이 예일대학의 최초의 한국인 학장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고홍주라고 하는 분인데, 이 고홍주라는 분이 그 예일대학의 최초의 학장이 되면서 그 법학대학의 학생들에게 처음 그 입학생들에게 환영사로 했던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여러분이 이제 이 예일대학의 학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만큼 크게 갖고,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은 여러분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이 고홍주 한국인 그 학장께서 그 학생들에게 표현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말과 이 로컬이라는 말을 두 개를 합쳐서 글로컬이라는 말을 이제 흔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글로컬 세품이라는 그 표현의 앞에 글로컬이라는 말이 거기서 따온 줄임말이고요. 그렇다면 세품인이란 무엇인가? 세품인이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줄임말이 세품인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폴 보스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쓴 표현인데요,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월드리 크리스찬 하면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무늬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월드리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끝에 ly라는 단어를 빼서 월드 크리스찬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월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품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겠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또 책임 있게 응답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줄여서 세품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말을 글로컬이라는 말과 이 세품인이라는 말을 두 개를 합쳐서 글로컬 세품인,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글로컬 세품인으로 세워져 갔으면 하는 바람과 소원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사역과 또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글로컬 세품인, 이것은 무엇인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사람을 세워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볼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목적을 찾고자 할 것이고요, 또 그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성실함과 또 신실함으로 순종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글로컬 세품인,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컬 세품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글로컬 세품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글로컬 세품인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글로컬 세품인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글로컬 세품인의 비전은 사실상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라다의 사명,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처음 주셨던 말씀, 이 라다의 사명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존귀한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그 백성에게 선명하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불과 3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세 달밖에 안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내고 선택해서 내 소유를 삼는다. 왜요? 나의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여 뽑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선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명을, 이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자손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강조하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반 한 440년 동안을 노예로 애굽의 종노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도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세 달 동안에 홍해를 건너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반석을 치면은 그 광야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오합지졸인 이 노예들이 그 무기를 갖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그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손을 들고 붙잡고 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 군대를 치고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불과 3개월 동안 이 백성들이 체험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며 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다.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 세계 열방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너희를 택하여 내서 너희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도록 너희를 택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킹을 하는 중보자요, 또 중보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고향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열방 가운데 택하여 뽑은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제사장 역할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고하고 또 그것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명인가를 실감하고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글로컬 세품인이 되려고 한다면요,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적인 안목과 시야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세계적인 안목과 시야는 기도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과 그들의 손과 발이, 그들의 눈이, 그들의 몸이 실제로 그 현장들을 보고 그 현장에서 밟아보고 부딪혀보고 그 사실들을 몸으로 체험할 때 그들은 세계적인 안목과 시야를 갖추게 될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자기 주변만 살펴서는 결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향동을, 우리가 사는 고향동을 고향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안타까운 표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문화와 필요에 노출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섣부른 비판이나 또 맹목적인 긍정보다는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속에서 우리 위치를 잘 알고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또 원만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알 때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할 때 어떤 자리에 있어도 결코 세상적인 조건이나 판단이나 잣대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비하시키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 점에선 정말 성도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하고 함께 동역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이런 비전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원주민 선교를 하고 또 양로원 봉사를 하고 또 장애우들을 돕는 그러한 지역사회 사랑 실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과 함께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비전 트립을 했습니다. 2012년에 가진 북미 대륙 횡단, 그 비전 트립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글로컬 세프민으로, 기세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19박 20일, 한 2주 정도 꽉 채운 2주 정도를 미국의 12개의 주와 또 캐나다의 5개의 주를 횡단하면서 우리 당시에 우리 이민 교회의 자녀들이 그들이 사는 그 북미 사회를 보다 넓게 이해하고 또 그래서 정말 당당한 그러한 세프민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도전 정신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 동안 11,000km를 달렸습니다. 북미 대륙 횡단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함께 대륙을 횡단하는 그야말로 과감한 그러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매일마다 야영을, 캠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텐트를 함께 치고 함께 걷고 먹을 것을 마련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집에서는 전혀 해보지도 않던 아이들이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목적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재미있고 즐겁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식이라는 것, 너나 나나 딴 사람이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너가 나와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그런 실제적인 체험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20일 동안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인생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로키도 가고요, 그랜드 캐년도 가고요, 자이언 캐년, 옐로우스톤, 미졸라 협곡, 캐나다 로키, 보통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는 그곳들을 우리는 야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달리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어떠한가를 기독교 세계관적인 시각에서 볼고자 함께 차 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하면서 토론하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생이 되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자산을 그들은 소유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다녀와서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고 또 각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간증들을 적게 한 것을 그 앨범에다 담아서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또 그 체험이 자신의 인생에 12,000km, 11,000km를 달리면서 그 북미 대륙 전체를 횡단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그들의 인생에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이 안목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앉아서 책을 판다고 뭐 학교 공부를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 글로컬 세프미니언의 비전을 꿈꾸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쓴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잣대에 성공하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 그런 기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이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글로컬 세품이냐? 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치중해야지 지역사회를 말하고 세계를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이라는 콘텍스트를 잃어버리고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집중한 현실은 교회 성장과 예배당을 세우려는 것과 개인의 신앙의 경건 생활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도 잃어버리고 교리도 잃어버리고 주일학교도 다음 세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기 위한 씨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여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느냐 하는 그 씨름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진 그 풍성함과 그 포괄함을 포괄성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체험하기도 전에 송두리째 잃어버린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 진리라고 하는 이 텍스트로부터 그 기본기를, 그 기초를 다시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직면하는 오늘 이 현실이라는 이 컨텍스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비시키려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훨씬 크시고 이 현실을 능가하시는 진정한 창조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고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신앙의 실체와 수준은 너의 신앙의 실체와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그 신앙의 실체는 이 예배당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진리라는 텍스트가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일상생활의 현장 속에서 생활신앙이라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현재 살아가는 시대는요, 흔히 문화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럽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시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겐 절대 진리지만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은 과거와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지극히 작은 한 파편, 한 조각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돼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유용한 그런 한 조각이 아니라 그냥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 없는 그야말로 유행에 뒤처진 액세서리 정도밖에 취급되지 않는 우리 신앙이 그런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진리라는 텍스트가 주는 유익은요, 그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고, 그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 묘미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정말 생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진전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세대들, 우리 장년들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절대 진리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실제 우리 삶에 가장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무엇을 능가하는 참된 가치와 또 의미와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베풀어주는 진짜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일, 그것은 지금 자녀가 있는 그 가정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고요, 북미가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사들이는, 아니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다음 세대가 없거든. 최근에 어떤 교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가운데 하나인데 그 교회들의 30%인가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린가? 이제 머지않아서 교회가 문 닫을 날이 올 거란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사활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지금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다 함께 힘쓰고 함께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글로컬 세품인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교양 제1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되게 하는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